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너희는 삶과 말씀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영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며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만일 찬양대 찬양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건강 주셨기에, 또 믿음 주셨기에, 또 생명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간에 축원합니다. 우리 배너가 왔어요. 우리 2015년 교회 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재창합니다. 저를 따라 복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섬기자 아멘. 옆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이 한 해도 승리하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왜 가만히 계세요? 사람마다 한두 가지 자랑거리를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태성 후손이라고 태어난 가문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 가진 부를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차고 다니는 명품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자기 집에 있는 개가 족보 있는 개라고 개자랑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자랑을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정말 내가 딱히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품격이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참된 복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가 참 자랑거리려고 삼던 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후에 그의 달라진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선언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다시 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가문을 자랑할 것도 없고 부를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인 것과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식과 사내들의 공연이라는 지위와 율법의 의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은혜를 받고 보니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내게는 이제 무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누렸던 세상의 복과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과 영생의 복과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해보니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배수물같이 무가치하며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과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전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있던 비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다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안 믿으시세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보화를 바르게 하는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압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한 보화가 어디 속에 그 밭 속에 감추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치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재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입니까? 그 밭을 샀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볼 때는 정신이 나간 사람 보이지만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자기는 그 밭에 뭐가? 보화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심을 믿을 알 때 예수 믿는 복과 같은 그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 천국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며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이것이 영원한 복이 됨을 알 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몰랐을 때는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는요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2015년 한 해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세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성도답게 믿는자답게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아야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내게 없어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되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고 내게 유익하고 복이 됨을 내가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듣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구원, 뭐 영생, 천국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너무 많은 알면 아는 것 같지만요 정말 그 가치를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정말 이것이 정말 가치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예수 믿는 거 보면요 형편없이 돼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새해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께서 정말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28절을 다 같이 우리 2015년 새 표어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흔들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흔들 때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때 이 땅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땅과 바다도 하늘도 다 풀어지고 없어지고 만다는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은 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냐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영생의 복을 진실로 믿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성도들 가운데 지금 암투명 중에 예수 성도도 있고 때로는 참 오늘 내일 참 생명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성도를 볼 때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이 세상보다 더 화려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던 이 소망,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이 그 깨닫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 담대한 것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 즉,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는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서 험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제약과 더불어 살지 말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허무없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네 가지. 거룩, 순결, 사랑, 자족입니다. 따라서 거룩, 거룩, 순결, 순결, 사랑, 사랑, 자족. 자족.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였을 때,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불화할 때, 시기와 탐욕으로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의와 악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악하여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의 죄악이 가득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그 성에 가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불태워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전쟁과 기근으로 연병을 보내어서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오. 악과 불의를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과거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건드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죄를 짓는데도 무사하시고 평안하시고 모든 게 잘 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잠시 유보하실 뿐이지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잘 안 믿는데도 마음대로 사는데도 죄를 짓고 사는데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발만든 명심. 그래서 경고하시는 25절을 봅시다. 우리 25절 말씀을 나가지 25절 말씀 시작.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할 거야.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땅을 진동하고 하늘 진동한다는 것이 뭡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흔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 불이시라는 건 뭡니까? 불로 다 소멸시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두려워야 됩니다. 또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 흔들어요. 우리 채 흔들어요. 가정을 흔들어요. 교회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죄를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면에 앞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도로서 함부로 살 수 없고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누구든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삶의 목표로 삽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 교육이 지금 내 인생에서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낯선 이국 땅도 선뜻 이민을 오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뭐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말장 안 될 때, 야, 내가 누구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줄 아느냐? 하고 막, 바로 니들 때문이라고 엄포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그 자식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 인생도 끝난 것처럼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까? 자식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성공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목표는 오로지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입니다. 주인도 모르고 밤낮으로 돈 버는 일에 몰두하며 삽니다. 네,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돈 없이는 죽는 줄 알고 인생 실패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믿으실 만하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줄까 그것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게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키울까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학문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 같이 바랍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부모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부정한 돈이 있고 불의한 돈도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는 것. 돈을 버는 목적도 일하는 목적도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애써 모은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있다 없다 은혜 받았다 받지 않았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기준은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참된 복으로 믿고 그것의 모든 가치와 삶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걸고 사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여러분 시간 사용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에 돈을 쓰십니까?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주머니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쓰게 돼 있어요.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게 있어요. 쓸데없는 일에 돈을 낭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아직도 이 세상이 좋고 세상 일에만 정신이 팔려 산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하루 종일 비디오 봐도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물질도 아까와 같습니다. 물수도 펑펑 쓰면서 진작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헌물을 드리는 것이 인색합니다. 아까운 거예요. 명품백 하나 사는 데는요, 천도, 이천도 착착 서면서 자기에게 쓰는 것은 아깝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데는요, 아까워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과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아멘. 값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는 시간과 물질을 쓰기를 아까워하고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새해에 우리에게 참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한 가지 이삭심, 기간이나 부서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노는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선한 목표를 세우세요. 이 한 해는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야 되겠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하세요. 시작하세요.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고, 큐티하기를 시작하시고, 가정성경 통신하기를 시작하시고, 뭔가를 시작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이라도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어둠에 있는 교회를 힘껏 헌금하시고 도우세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모든 헌금은 하늘나라 보화창고에 쌓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이것이 복받고 사는 인생의 길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작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은 이 새해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참을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임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이 안에도 영육간의 은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 체내 장로교 되게 달라고 우리 다가자 통성으로 합심으로 가정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주인공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복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관계 바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더욱더 많은 눈을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부시게 생긴 사람을 하시고 우리 모든 죄의 죄를 하시도록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우리에 있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됨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새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찌하든 이 새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고 물질의 큰 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또 한번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 모든 일에 정말 아름다운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정성은 예물을 믿음으로 바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세는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의 사는 백성들에게 저들의 가정에게 영육간에 풍성한의 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늘 기쁘시며 귀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긴데 지장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감격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장동준 집사님 이렇게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양로원에서 치료기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이제까지 충성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믿음 경고에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간구를 주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예결산 시민을 위한 제니키가 있습니다. 우리 제니키들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2월 첫째 주일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 등록하신 모든 가정들은 참석을 바랍니다. 새신자 공부가 아니에요. 새가족, 우리 교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신앙의 그런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이 기관장 구역장 예로 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이문회를 모여서 새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시작으로 2015년 가정성경 통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새해에는 새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글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한글 시험 문제예요. 1.4분기 예배 및 친교 담당교가 게시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맡은 일에 빠지지 마시고 사정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새해 사업체와 가정대회 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방 신청서를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신청서를 내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연락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갈 때 왜 오느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뭔게 왔는데 그건 못합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가실 때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2015년 새해부터 참 달라진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원령에 따라서 예배와 행사를 진행하고 파라멘트를 만들어서 전시합니다. 그래서 예배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교회 원령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친교시에 우리 민현 장로님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 예배 준수사항 이 표 다 받으셨죠? 블루프린트 이거 보시면 앞으로 예배가 참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정한 시간을 지키십시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늦게 오거나 예배 도중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세요. 둘째는 단정한 옷차림과 예를 갖추고 예배 드리십시오. 특히 여러분 공중 기도나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정장 차림을 하십시오. 그것이 예의입니다. 모든 예배, 수예배나 주일예배. 셋째, 예배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됩시다. 여러분 셀렬폰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그걸 끄세요. 막 도중에 막 울리면요 분위기가 막 해쳐져요. 그리고 스마트폰 끄세요. 설교 안 듣고 밑에 보면 스마트폰하고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학생들을 그런 학생들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는 시작이 묵상기도로 시작해. 묵상기도는 다음 2월달부터 찬양부터 찬양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작된에 들어오시고 축도를 끝난 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다 드리고 축도 안 받고 가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축도가 마지막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능한 예배 중에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위원들은요 그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저는 제일 마음 상한 게요 예배 위원들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만 기도 못하겠습니까?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매 분기마다 그 예배 담당표를 주잖아요. 미리 준비하라고 3개월치가 나갑니다. 그럼 자기 그때 만약에 빠질 경우는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예배 시간 때 갑자기 가서 아 목사님 내가 못합니다 하면 누구가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배 전에 예배 중보팀들이 매주일 모여서 먼저 예배를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같이 일찍 오셔서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헌양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 주시로 믿습니다. 답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예배에 예. 생명 걸자. 예.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김지술 권사님 우리 아들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사랑식당은 권혜관 집사님, 전다덕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내가 2015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전을 나서는 주사는 백성들 우리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저다. 아멘.